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영어 초보자의 문제는 단어들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답은 시원스쿨. 단어 연결만 잘 되면 왕왕 초보라도 영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I wanna go and get some coffee. 영어는 시원스쿨.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선정한 오늘의 숫자는 28입니다. 아침에 나온 뉴스를 쭉 보니까 28이라는 숫자가 오늘 유독 눈에 띕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30대 그룹 투자 현황을 보니까 삼성과 현대차 이 두 그룹이 투자한 금액이 나머지 28개 그룹의 투자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았고요. 30대 그룹 중에서 영업이익을 내는 곳도 삼성과 현대차뿐이고 나머지 28곳은 겨우 수지를 맞추거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가 전 세계 44개 나라에서 기업가 정신을 조사해봤는데 우리나라는 그 44개 나라 중에 28등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도가 1등, 중국이 2등이었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점수를 가장 많이 깎인 부분은 창업 분야였습니다. 한국인 응답자의 88%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을 방해한다고 응답했는데 이 실패가 두려워서 창업을 못하겠다고 응답한 88%라는 비율은 세계 평균 70%, 아시아 평균은 82%, 이 숫자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11월 19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가 달라질 예정이라는데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호텔들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서 방값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내년도 신흥시장으로 꼽히고 있는 미얀마 경제에 대해서도 오늘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어제 오늘 사이 뉴스로 나와서 눈길을 끌었던 세법 개정안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식이 나중에 그 집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좀 더 면제해 주겠다는 건데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보고 가죠. 삼성증권의 김혜나 세무전문위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집을 물려주고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꽤 있을 텐데 그렇죠. 일반적인 네. 경우에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무슨 공식이 있어요? 네, 사실 뭐 주택만 별도로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그 뭐 아버지가 만약에 타계를 하셨다라고 하면 예. 아버지 명의의 총 재산에 대해서 일단은 상속세를 매기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집이 한 5억짜리 주택을 남기셨고 3억 원 정도의 금융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네. 8억 원에 대해서 실제로는 상속세를 매기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배우자라든지 자녀 이렇게 남겨진 가족들이 어느 정도 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공제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그 자녀가 부모와 같이 살면서 이제 부양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라는 것이 별도로 있고요. 현재는 이제 40% 정도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내년에 좀 더 확대될 예정인 거죠. 예. 예를 들면 그럼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이 집하고 합쳐서 뭐 얼마를 가정할까요? 한 10억쯤 된다고 치면 네네.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10억 원이라고 하면 만약에 배우자가 있으면 어머니가 사실, 살아 계신다고 가정하면요. 네네. 예. 그럼 이제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 원은 가능하고요. 예. 또 뭐 자녀가 1인 이상 있으면 기타 일괄 공제가 한 5억 원도 가능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사실 10억 원까지는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받지 않아도 뭐 상속세 나올 일이 실제로는 없고요. 예. 네,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또 뭐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플러스 공제 혜택이 더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단 저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재산을 다 놓고 네. 그럼 일단 5억 원은 그냥 없는 걸로 쳐주고 네. 추가로 5억 원도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면 그냥 안 물려준 걸로 치고 네. 그리고 나서 남는 재산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세금 매긴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죠. 이제 배우자나 자녀가 한 명 이상씩만 있으면 10억 원까지는 예, 실제로 세금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네. 그럼 뭐가 좀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예, 요번에 이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는 바뀌는 부분은 공제율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40% 공제율에서 100%로 확대가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공제 한도가 5억 원으로는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 뭐 6억 원짜리 동거주택을 만약에 상속공제를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40% 공제율이니까 40% 곱하게 되면 2억 4천만 원 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 네. 부모님 모시고 살던 집이 네네. 5억 원짜리였다. 5억 원짜리였다라고 하면 그러면 네. 그 5억 원의 40%인 2억 원도 그냥 안 물려받은 걸로 봐줬다는 건데 네네. 앞으로는 그거의 100%인 5억 원 전체를 안 물려받은 걸로 봐주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예예. 그러면 만약에, 예. 그 재계산이 맞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아버님이 총 재산 15억 원을 물려주고 가셨는데 네네. 그러면 5억 원은 일단 그냥 빼준다고 했으니까 빼고 네네.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5억 원 또 공제해준다고 했으니까 빼고 네네. 그 집을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았으면 또 추가로 5억 원도 그냥 빼주고 그런 건가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최대로는 이제 뭐 15억 원까지 실질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죠. 네. 아, 그러니까 15억짜리 집을 물려주고 돌아가셨어도 하나도 안 낼 수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실질적으로 같이 동거한 자녀가 이 주택을 물려받는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요. 예. 10억 원짜리 주택을 혼자 그냥 다 물려받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예. 만약에 뭐 자녀가 여러 명이라고 하면 또 유류부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산을 좀 나눠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10억 원짜리 주택 한 채만 딱 남기고 돌아가시는 상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네. 네. 이론상으로는 15억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은 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해서 특별히 뭐 공제를 배제한다거나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네. 10억 원짜리 주택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세무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번 법 개정에 좀 뭐 문제랄까요? 아쉬운 점이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실무상으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지금 현재 받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건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뭐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 동거를 해야 되고 예. 또 그 10년 동안에 1세대 1주택이어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또 돌아가시는 상속 시점에는 또 무주택이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을 다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네네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냥 주택 한 채 정도 남기신 경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굳이 받지 않아도 10억 원 정도까지는 이제 세금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종전과 별 차이 없다는 뜻이군요. 공제율만 100%로 올린다고 해서 큰 영향을 받으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본 계기로 우리나라 상속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좀 배워봤네요. 그래도.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삼성증권의 김혜나 세무전문위원이었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호텔 패키지를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때 보면 이 요금은 외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한합니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럼 외국인은 요금이 다른가요? 왜 그런지 친절한 경제에서 알려주세요. 예, 오늘은 청취자 배재은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 가격이 저렴한 호텔 패키지 상품이 하나 나와서 예약하려고 보니까 이 패키지 상품은 내국인 전용 요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외국인은 다릅니까? 아니, 다르다면 왜 요금이 다릅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예, 실제로 호텔 방값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끔 할인된 가격에 호텔방 나오는 것을 자세히 보면 또 이건 내국인 전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외국인들에게는 늘 비싸게 받는다는 거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외국인들에게만 더 싸게 제공되는 패키지 상품이나 할인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한글이 아니고 영어나 뭐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가 되니까 우리 눈에 잘 안 띌 뿐입니다. 그러니까 호텔 방값은 외국인에게 더 싸게 줄 때도 있고 한국인에게 더 싸게 줄 때도 있고 똑같이 받을 때도 있고 뭐 그때그때 다르고 그건 호텔이 마음대로 정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왜 굳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서 가격을 매기느냐? 그건 그래야 호텔이 돈을 최대한 많이 벌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국인들은 주말에 주로 놀러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밤에는 다음 날이 월요일이니까 내국인들은 호텔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들에게는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날의 방은 싸게 내놔야 방이 팔리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은 일요일 밤이라고 해서 호텔방 수요가 특별히 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할인 상품을 내놓고 내국인 전용 요금입니다. 이렇게 칸막이를 쳐놓는 겁니다. 비싸게 받아도 들어올 외국인들에게는 싸게 안 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별로 안 오는 연말연시 같은 비수기에는 외국인 전용 요금이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외국인들은 아유 뭐 멀리 한국까지 왜 가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한국인들은 가까운 호텔에서 연말연시를 보내려는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또 수요가 많은 한국인들은 비싸게 수요가 적은 외국인들에게는 싸게 방을 줘서 매출을 최대한 올리겠다. 이게 호텔의 생각입니다. 사실 호텔 방값은요. 외국인 내국인 구별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를 통해서 예약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내국인이라도 적용되는 요금은 천차만별입니다. 비싸게 팔아도 팔릴 것 같으면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싸게 안 팔면 안 팔릴 것 같으면 최대한 싸게 내놓는 게 호텔의 가격 책정이라서 이 방값은 그때그때 다르고 외국인 내국인도 다르고 심지어는 뭐 아침에 물어본 가격과 저녁에 물어본 가격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외국인 친구가 우리나라 놀러 오면 호텔방 싸게 알아봐 주겠다고 인터넷 뒤지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외국인 가격과 내국인 가격은 다르니까 외국인에게도 이 가격 적용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건 뭐 외국 호텔들도 마찬가지니까 외국 나가실 일 있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윈터 드라이빙 파트너 브리지스톤 타이어, 환경 탈취 전문 기업 센텍 포토존에서 주유권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외 시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한국무역협회에서는 VIM 그러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얀마 이 세 나라를 뽑았습니다. 이 세 국가들 중에서 우리한테 조금 더 낯선 미얀마에 대해서 오늘은 좀 공부를 해보죠. 한국무역협회 김용태 전략시장연구실장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궁금한 것부터 바로 질문 드리죠. 왜 네. 미얀마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 버마라는 옛 이름으로 더욱 친숙한 미얀마 같은 경우에요. 1962년부터 집권한 군부의 인권 탄압으로 미국 등의 제재 조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이제 개방 경제로 돌아선 이후에 매년 예. 7에서 8%의 고속 성장을 거듭해왔고요. 이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이 총선에 승리함으로써 개방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리고 내년 3월에 이제 군부의 약속대로 야당에게 정권이 순조롭게 이양된다고 하면 지금 미국이 경제제재 조치를 풀고 이제 특혜 관세를 적어가지고 미얀마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의 섬유, 봉제, 신발 제조 기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 관세를 오히려 예전보다 더 특혜를 줍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네. 수출하는 예를 들면 신발이면 신발보다 예, 예. 미얀마에서 만든 신발이 미국으로 넘어갈 때는 관세가 더 싸져요? 그렇죠. 이제 제재 조치가 풀리면서 일반 특혜 관세 GSP 혜택을 받게 되면 예. 평균 20% 정도인 이들 품목의 관세가 10%포인트 정도 낮아지게 되거든요. 예. 예. 낮아진 이후에 관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경쟁력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나라 수준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다른 나라보다 이제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미얀마가 갖고 있는 이점이라고 보면 이제 천연가스하고 구리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또 지리적 이점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 인도, 태국, 라오스, 방글라데시 다섯 개 국가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예. 반경 2,000km 이내 20여 명의 그 소비 시장이 갖고 있는 매력. 아, 그렇겠군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인구 다 더하면 20억이 넘는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인도만 더해도 될 거 넘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예. 미얀마가 또 한 가지 예, 예. 예. 또 한 가지 네, 유의될 점이 이게 동남아 한류의 원조 국가가 미얀마입니다. 그래서 한류 열기가 아주 뜨겁고요. 제가 한 달 전에 미얀마 출장 갔다 왔었는데 아, 직접 다녀오셨어요? 한류, 예. 네, 그렇습니다. 한류 열기를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우리 기업에 대한 평판도 아주 좋습니다. 그 진출하기에 좀 더 쉽겠군요. 예. 뭐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반세기 만에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의 경제 성장 노하우를 배우려는 열의가 매우 높은데요. 예. 뭐 실제적으로 미얀마 정부가 요청을 해가지고 수도 네피도에 한국개발연구원 KDI 같은 이제 국가개발 전략 싱크탱크 가칭 뭐 미얀마 개발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올해 말부터 착수에 들어가가지고 2019년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그 대개는 그런 초기 개발 국가를 들어가는 기업들은 보면 이제 싼 인건비가 가장 매력인 그런 포인트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예. 미얀마의 한 달 월급 인건비는 다른 나라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제가 미얀마 출장을 가가지고 우리 기업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제조업의 평균 급여가 약 100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의 5분의 1. 한 달에 100달러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게 중국의 5분의 1, 베트남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봉제 업종 같은 경우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있는 중국하고 베트남으로부터 공장을 옮겨온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예. 미얀마하고 국경 맞대고 있다고 하는 뭐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하고도 비교해도 인건비가 많이 싼 겁니까? 예. 제가 통계를 봤더니 태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근로자 월급이 216달러, 예. 캄보디아가 128달러, 라오스가 111달러로 100달러에 한 달하는 예. 미얀마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렇겠군요. 예. 반대로 또 미얀마는 특히 또 이런 단점도 있어 또 이런 생각을 할 부분도 있을 텐데 뭐 그런 건 어떻게 꼽으세요? 예. 투자하는 입장에서 볼 때 미얀마의 단점은 뭡니까? 예. 일단 미얀마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 부정부패 문제와 함께 법률하고 인허가 등의 제도가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2012년 11월에 신외국인 투자법안이 시행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와 관련된 제도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긴 했는데 아직 미흡한 편으로요. 실제로 세계은행이 2015년 비즈니스 환경조사에서 투자자 보호가 전체 128개국 가운데 178위, 계약 이행 부분이 188개국 중에서 185위에 그치는 등 아직 약속 잘 안 지키거나 갑자기 무슨 변수가 생겨서 그만두게 되는 예. 그런 일들이 가끔 생긴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아직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허가 내줬다가 갑자기 뭐 취소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좀 생기는군요. 예. 실장님 보시기에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런 기업들은 미얀마에 투자하거나 한번 진출해 보는 게 괜찮겠다 하는 좀 그런 업종들이나 어떤 기업들한테 좀 특히 더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예. 지금 보면 이제 미얀마가 그 전력, 통신, 항만 등 그 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에요. 예. 해외 기업을 유치를 해서 투자를 이제 하려고 강하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프라 분야가 좀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봉제, 신발 등 노동 집약적 제조업에 진출이 유망합니다. 예. 한류 분매에 따라 그 외식 프랜차이즈 지금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뭐 그 BBQ라든가 불고기 브라더스, 롯데리아가 상당히 인기를 이미 가 있군요. 그러니까 네. 한류나 아니면 인건비 싸게 운영하면 좋은 곳들 아니면 전기 설비 같은 인프라 업체들 알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김용태 전략시장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또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